조선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네덜세 즈음에서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. 홈페이지는 경이하는 은스님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을 모시고 김정은 장군의 빛나는 명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.